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그이께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로 추대되신 다섯도세 즈음에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추대되신 것은 조선 지도부와 인민의 신뢰의 표시이며 용생하시는 김일성 주석께서 그 기초를 마련하시고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신 당과 혁명, 조국과 인민,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 목표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 나아갈 때 대한 조선혁명의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